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역자편 2편을 방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독혈증인데 쉽게 얘기하면 고열이에요. 고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이라는 것이 상업 자본주의에 의해서 세뇌되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열이 나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첫째, 열을 내서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작용이고, 둘째로는 생각해보세요. 열이 나고 몸이 막 아픈데 나가서 일을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열을 하지 마라. 몸에서 이제 너 아까 피곤할 때 쉬라고 했는데 안 쉬었지? 그리고 약 먹었지? 열을 내서라도 너를 쉬게 하마. 그렇죠. 우리가 보통 몸살 나는 게 2, 3일 정도 정말 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몸살 기운이 바로 이 합이 다이아몬드 선생님이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고열과도 비슷한 거잖아요. 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일곱 가지 단계 중에서 다 해당되는 건 식욕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나 의사들도 먹고 밥 먹어라, 뭐 먹어야 힘낸다 하지만 위에 있는 신은 너는 지금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절대 음식을 먹지 말아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3단계는 이제 과민 증상이라고 하죠. 과민 증상. 네. 속이 아파. 여기저기 가렵고. 그러면은 빨리 화장실 가서 설사를 하는 게 도리지. 지사제. 설사를 멈춘다는 건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뭐 독버섯을 먹었어. 그러면은 몸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우악 하고 토해요. 그러면은 독버섯의 독을 몸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토하지 못하는 약을 먹는다면 이게 가당한 일인가요? 우리가 참 몸에서 일어나는 그 증상들을 귀 기울여서 잘 그쵸. 한번 느껴보고 그쵸. 또 가만히 두는 거죠. 몸을 설사가 나면 설사하고 가려우면 그것 또한 그냥 두는 거죠. 가려움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토피나 그렇죠? 네, 알레르기 증상일 수도 있는데 이 단계로 보면 사실 그 단계는 되게 낮은 단계네요. 좀 독소를 빨리 배출하고 좀 더 빨리 토하게 하는 게 그게 더 나은 방법이지 어떻게 그거를 증상을 멈추게 하는 걸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어요. 각통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통, 통증을 감각하라. 통증을 느껴라는 뜻이에요. 각통. 불식, 쉬지를 말아라. 쉬지 말고 통증을 느껴라는 건 뭐냐면 신이 너에게 몸에 어떤 증상을 주었을 때 그거를 충분히 느끼고 거기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질병 치료에 나온 본질이라고 봐요. 항생제가 뭐냐면은 항생 그 뜻이 뭡니까? 항 저항하다 생 생명을 저항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지 않는 게 바로 항생제예요. 증상을 멈추게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 독소가 계속 나가도록 도와주고 독소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일체 행위를 끊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항생제 끊고 음식 먹지 않고 뭐 그러면 음식을 굳이 먹는다면은 독소가 밖으로 계속 나가는 음식 그게 무엇일까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과일과 야채라는 거죠. 4단계가 염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염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드름도 일종의 염증이고 표로지도 일종의 염증인데 처리할 수 있는 독소가 10개라면 하루에 20개, 30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용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터져나가는 거죠. 림프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책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혈액이 만약에 100g이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림프 시스템은 200g이라는 거예요. 림프액이 뭐냐? 림프 시스템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겨드랑이, 목,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 가슴에도 많이 있고요. 사타구니. 여기 뭐가 있냐면 수만 개의 좁쌀만한 주머니들이 있어요. 이 주머니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몸 안에 있는 그 독소들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얘를 박멸하는 거예요. 잡아들여서 감옥에 넣어서 얘네들을 완전히 분해하는 게 이 림프 주머니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림프 주머니가 오늘 다섯 가지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죽여서 끝에 졌는데 오늘 열 개가 들어온 거예요. 다섯 개만 처리하고 다섯 개는 처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늘어나요.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이걸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세지, 햄버거, 뭐 이상한 거, 뭐 술, 담배 다 먹어가지고 독소들이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뭐 50개가 됐어. 그 붓는 거예요. 자기 처리 용량이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안에가 계속 쌓이는 걸 염증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이제 4단계부터는 이 정도 나오면 이제 그렇지, 질병의 길로 가는 거죠. 예. 뭐 한 몇십만 년 전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겪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신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 자연이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몸이 아픈데 그때 뭐 약도 없고 지식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쉬는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면 식욕이 없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집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노리고 있는 상업 자본주의의 수많은 돈벌이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노리죠. 뭘 노리냐. 첫째, 약을 먹어서 통증을 제거한다. 둘째, 그러면 그 통증이 없으면은 또 뭐 갑자기 뭐가 먹고 싶냐면 빵, 과자가 먹고 싶어요. 몸이 살살 아프긴 한데 약을 먹어서 통증이 좀 없긴 하고 고기를 씹는다거나 아니면은 막 현미밥을 씹기는 좀 편하고 빵, 달콤한 빵이나 아니면 뭐 과자나 부드러운 유동식을 먹으면서 자기를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게 되죠. 이 질병이 단계마다 많은 자본주의, 상업 자본주의가들이 노린다고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질병을 7단계를 나눠놓고 속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질병이 나옵니다. 5단계 이제 궤양. 심한 염증이 궤양 아니겠어요? 뭐 위궤양, 뭐 무슨 뭐 십이지장 궤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염증이 발전이 돼가지고 뭔가 심각한 상태. 이걸 뭐 우리가 굳이 궤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염증은 뭐 어떤 궤양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해도 좋고. 예. 결론은 궤양도 독소 배출의 한 표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그 강도가 엄청 커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염증 단계에서 궤양으로 갔을 때 강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가 그야말로 막 절실하게 나오는 거죠. 정말 6단계 경화증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화증.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암으로 가는 전 단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게 치료하기 이제 쉽지 않게 되겠죠 이제는. 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불건전한 생활을 하고 헛된 음식을 먹고 독성 가득한 약물을 몸에 퍼붓는다면 마침내 세포들은 본래 타고난 고유의 유전적인 성질을 변형시켜서 난폭해지고 미쳐버리게 된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직장을 다녀야 되고 밤낮으로 가외에 일도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일도 하게 되는 그런 생활도 있고 사실 이 헛된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핑계 반 현실 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지금 컵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7단계 마지막 요 단계가 뭐냐면 암이라고 부른다. 이 암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이 하비다이먼드 박사도 그런 얘기 암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의사 중에서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이제 하비다이먼드 박사님은 세포가 미쳐버린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혹시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사람의 뭐 책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암은 쉽게 얘기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세포가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나쁜 공기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 세포가 자기 스스로 산소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산소가 없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런 동네 양아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산소 없이 호흡을 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모여있는 상태가 암이라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험악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식이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암은 체포될 수 있고 건강은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다. 당신이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실천만 하면 된다.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어요. 암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암 비즈니스. 네. 아 예. 이게 사실 네. 암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네, 저도 확신합니다. 네. 암이 아무리 있어도 당신은 무조건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콜라를 먹고 뭐 이것저것 뭐 아무거나 먹고 고기 먹고 약 먹고 하게 되면 우리 몸 피 속으로 독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독소가 우리 뇌를 쳐요. 혹은 혈관에 들어가서 심장을 쳐요. 그러면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지방 속에 그 독소를 저장하고 수분 속에 저장을 하는 게 바로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아이고 살이 찌니까 큰일 났다가 아니고 살이 찔 때까지 죽지 않게 해주는 몸의 자연 현상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소들이 풀을 먹는데 옥수수를 먹이는 것도 독소를 주입하는 거고 동물들의 내장이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사료로 만들어서 주는 것도 그것도 소에게는 엄청난 독소를 제공하는 거고 거기다 시멘트 가루, 아스팔트 가루를 섞어서 주면은 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암조차도 바로 죽을 수 있는데 오늘 콜라를 먹고 햄버거를 먹고 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고 항생제를 먹어서 그 독소가 우리 혈관을 타고 뇌로 침입해서 오늘 죽거나 아니면 그게 심장으로 들어가서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암세포들이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해보자라고 해서 한켠에서 자연치유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라고 저는 주장해요. 저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 모든 반응은 다 자연치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암을 세포를 띄어낸다면은 스위치를 내리는 거, 아까 얘기했던 스위치를 내리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이 암 세포가 산소 호흡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를 산소 호흡을 하도록 내주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 속에서 야채와 과일을 먹고 계속하면은 이 세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나 그동안 몇 달 동안 죽을 뻔했어. 야, 야, 저기 가가지고 산소호흡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살자 그러면서 그래서 많은 자연치유했던 사람들이 암세포들이 다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다는 거예요. 맑은 공기와 그 다음에 산소가 가득한 과일과 야채를 먹고 혹은 뭐 감자나 고구마를 먹더라도 어떤 자연의 음식들을 먹고 그 암세포들이 산소호흡을 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과일과 야채를 먹기 전에 네. 할 일이 또 있어요. 네. 과일 중간에 빵을 먹고 과일 중간에 네. 라면을 먹고 그러면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과일과 야채를 이만큼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스탑된 그렇죠. 상태에서 예. 해야 된다는 거죠. 일체 공장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네. 일순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3단계쯤 이런 데서는 설사나 뭐 그렇죠. 이런 걸로 막 배출할 네.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단계 한 네, 5단계, 괴양, 네. 6단계, 뭐 2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끊어야지만 가능함을 예, 잊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클린 오나시스 부인이죠. 네. 그 전에는 케네디 부인이었죠. 제클린 네, 네. 제클린 케네디라고 했죠. 그 뭐 영화로도 나왔죠. 뭐 제키 해가지고 저도 한 작년에 영화를 봤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하비 다이몬 박사가 딱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는 너무나 심한 수술이 방사선 수술 뭐 그다음에 칼로 째는 수술들이 들어가서 오래 살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일주일 후에 정말로 수술 휴직으로 죽었어요. 이 제클린 오나시스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리 여자 가슴에는 수백 수천 개의 림프 주머니가 있어요. 좁쌀만한 림프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왜 림프 주머니가 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데 왜냐면 이 젖을 아기들이 먹잖아요. 아기들이 먹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림프 주머니들을 넣어서 이 안으로 독소가 들어오는 것들을 다 잡아먹기 위해서 그 림프 주머니들로 들어오는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다 잡아서 쓰레기 출하기 위해서 여자 가슴에 림프 주머니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림프 주머니 안에 독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붓겠죠. 그리고 이제 더 커지면은 궤양 좀 딱딱하게 생겼죠. 우리 멍을 생긴다고 뭐 이러잖아. 더 크려면 더 딱딱하게 생겨지 한 게 이제 경화증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방 안 네. 되는 거예요. 네. 그 굳이 그거를 구분한다면 오늘 이렇게 강신원 선생님과 질병 진행의 일곱 단계를 알아보았는데요. 1단계는 무기력증, 2단계는 독혈증, 3단계는 과민 증상, 4단계는 염증, 5단계 궤양, 6단계 경화증, 7단계 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바쁜 일상 중에 혹시 몇 단계를 경험했고 또는 경험하고 있으신지요? 사실 질병의 원인과 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면 질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도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병원에 혹은 자본주의에 여러 상품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현미밥과 자연식물식 이렇게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은 강신원 선생님과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실은 강신원 선생님과 유방암에 대해서 또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당일 녹음 장비 문제로 해당 방송분은 아쉽게도 녹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신원 선생님을 다음에 또 모시고 하기로 하고요. 이번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방송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세요.